I'm a misfit, 만화 fit, 자체가 없지 숨이 턱턱 막힌 옷을 입은 느낌 지겹지 고민 없이 그냥 랩빛 나를 끌어내리려 할수록 get lifted 안녕하세요 날 지다내려 누가 됐어 지금 이대로 가 the best never messed up 의심이 겁지 그저 bring it to the next 날 듣는 방법은 몰라 I'm a death 왜 내가 발에 맞춰야 돼 어림없음 내 비슷한 모습 더 거슬리는 버신 두 번째 play 뭘 따라갈 때 누구는 내가 미쳤대 no it doesn't matter what they say 어차피 난 네 마음대로 할 텐데 난 언제나 뛰어나 못해 지기 싫으면 you better just stay out of my way okay get out of my way yeah get out of my way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우리 억지로 똑같아 take you on 없다가 무슨 벌을 지나 요새 get out of my way yeah get out of my way 지킬 법이 법이 없네 적당이라는 법도 날 멈추면 법도 새 룰을 만들어 right here 누군가의 규칙 묻지 말고 따르라는 듯이 채우려고 하는 목줄을 짓밟으려의 꿈을 내가 얼마나 높이 조준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따분한 소리 늘어놔 뻔한 소리 분위기 black 내게 닿기도 전에 보던 흐름은 black 이미 좀 뻔해지네 이제 분위기 black 하긴 우리 태도는 내 do or die It's been a minute I'm in it 이미 난 이기는 기분 느끼며 지키는 말을 without the business This fit never fit in 날 막아서는 것들 이미 바래대로 6 feet 깨버려 system 믿어 너의 instinct Don't stop it attitude like you were 15 Rude boys hit the track shake up and 우린 다르게 보는 중이라 삐쩍해 Warning MCT we mobbing 네가 어디에 있던 We coming 눈이 마주치면 망설이지 말고 jump it Baby come and get it on my team Let's run it Gotta get up Got a bigger better deals 갈 길이 멀어 비밟은 눈 deals 똑바로 걷기엔 전부 비슷한 맵 우리